오늘은 예배 후에 경매라는 큰일이 있어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상인들만 앉아있고 손님들은 다 가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한 20개 오전에 보니까 오후에 누가 보탰는지 모르겠는데 한 20가정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나마 뭐 어떡합니까? 살 사람 없으면 상인들이라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해야지. 네. 네. 갈수록 풍성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은 감사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전에는 6절, 7절을 설교고 오후에는 4절, 5절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두 여성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불편하고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이 말씀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권면이라고 하지만 말씀 자체는 명령문이에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빌보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좋은 말로 말해서 기뻐해라. 그런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람들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기쁨을 잃고 또 한편으로서는 걱정을 하고 그래서 두 여인에게도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생긴 것 다른 것만큼 마음 씀씀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마음.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다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늘 기뻐하라고 늘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항상 만날 언제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언날 기쁜 일만 있다고 사람이 항상 싱글벙글 그렇게 웃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생긴 인상이 아예 그냥 웃는 인상으로 생겼으면 화를 내도 웃는 것 같고 성질을 부려도 웃는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만날 기뻐해라, 언제나 기뻐해라. 예, 늘 기뻐라는 말이 이러한 뜻이겠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자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항상 기뻐, 늘 기뻐라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대전제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니 다음 시간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버리면 저녁에라도 거둬가버리면 그건 내 시간 아니잖아요. 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죠. 어떤 선물이든지 크든지 작든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저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 기쁜 마음이 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삶은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려울까요?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기쁠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백화점에 가서 막 명품을 뭐 가끔 드라마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막 가서 막 잔뜩 사서 들고 그 살 때는 기쁨이 오는지 모르지만 괜히 갖다 놓고 정리하려면 그때서부터 기쁨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어떤 사람은 막 맛있는 것을 실컷 먹으면 그 기쁘다. 먹는 순간은 기쁘지만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그것도 괴로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걸 보면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늙은 건 분명해요. 왜 저런 걸 보고 웃고 왜 저런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 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고 깔깔대고 웃고 있는 사람들 보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도 같고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한 건요. 와, 기뻐하지 않을 걸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을 걸 좋아한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사는 인생은 우리 생의 목적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소위 여러분다. 하나님을, 사람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러세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왜? 하나님 주신 생의 선물을, 삶의 선물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가 일상 사는 삶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소요를 본다. 첫째 그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옛날 질문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혹은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이란 세상의 행복과 평안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져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기 홀로 있게 되고. 왜? 뺏어갈까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하지만 진정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할 삶이란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삶이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자기에게도 기쁨이 오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은 더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란, 진정한 기쁨이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이 세상의 육적인 행복과 평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있어봤자 일시적인 것이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명품을 내가 돈이 많아서 막 산다. 살 때 기쁨이겠죠, 그게요. 들고 돌으려고도 힘들겠죠, 갔다가. 정리하려면 하기 싫겠죠.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요. 네. 기쁨이 있다 그래도 잠시 잠깐이죠, 내가. 차가 없다가 차를 하나 구입했다, 중고차라도. 사는 순간 기쁨이 있겠죠. 중고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좀 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놈인데 나보다 훨씬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면 좋다고 해도 기분 나쁘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이 그런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되어버려. 이것이 타락한 존재의 인간들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에 평생을 바쳐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탈진해서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이 중심으로부터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참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평화의 완성이지요.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알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보혜사 성령은 너희 안에 가셔서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진정하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럼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쁨에 근원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기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만이 따르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기쁨이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고요하면서도 그 기쁨은 일시적인 유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에요. 기쁨의 샘이 솟는 보험성가 그랬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런 보험성가가 있잖아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 오르듯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고 소멸되지 않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말이고 사람들의 내면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원천은 마르지 않는 것이죠. 팔당댐에 물이 있는 한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팔당댐도 유한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평생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이 기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십자가의 그림자 안에서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날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쁨이거든, 부활은.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반드시 제3일에 부활의 기쁨이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그런 거죠. 일시적으로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올 수 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샘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쁨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때든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기쁨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도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여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함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기쁨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함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은 더욱 순수하고 참된 것이 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만족해하는 삶이 없고 욕심을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가난함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뭐 저 신앙의 유인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프란시스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버리고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 삶을 시작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그 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우고 감사했다고 말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보존을 받지 못하고 국가 법으로 안전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죠.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쓴 당시 옥중에 갇힌 몸이잖아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속한 구원의 선물이고 성령에 의하여 역사된 기쁨이에요. 바울이 가진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러한 것을 썼던 것은 자기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역경 무슨 뭐 감옥이 요즘처럼 무슨 뭐 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그냥 뭐 그런 좋은 감옥입니까? 비참한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기쁨을 편지를 쓸 수 있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건 자기 안에 이런 기쁨이 샘솟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은 한 개인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는 공통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어쩌면 이런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기쁨의 샘이 그 속에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서 예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기쁨, 주와 동행하는 기쁨,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수종들고 있다는 그 기쁨.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밖으로 나가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주 밖으로 나가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패거리 만들고 자꾸 그러는 이 두 여인을 향하여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도 지금은 너는 주 밖에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짜증만 나고 상대방이 미우게만 보이고 그거예요. 네가 지금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난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이 절망 속에, 이 좌절 속에, 이 역경 가운데, 가난 가운데 나를 버리시지 않을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한번 합시다. 기뻐합시다. 아, 웃으면서 그래요. 인상할 수 없고 뭘 기뻐해.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그 모습을 이웃들에게 널리 널리 보여주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 바친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나요?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주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쁨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여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천국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